개철 티켓! 안녕하세요, 모모랜드입니다. 교과서에 실린 노래들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다섯 손가락 선배님의 풍선이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 모모랜드가 아무래도 흥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풍선 무대도 좀 흥나는 무대로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꾸며봤습니다. 이 친구들 정말 되게 잘 논다, 재밌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, 또 아, 같이 즐기고 싶다, 모모랜드랑 같이 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대로 즐기다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세 번째 무대 모모랜드입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개철 티켓! 안녕하세요, 모모랜드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